자꾸 와려와 우리 오지 그날의 악몽이 떠올라 이번만은 절대 아닐 거라고 희미해져 가는 나 Don't know what you want 자욱했던 안개가 꺼지고 선명해져 필름처럼 스쳐지는 거짓의 흔적들 I hate you 깜빡하는 순간 베이지 내 가로운 너의 혀끝에 한순간이지 눈물과 기순과 벌써 much more 지금도 뭘 보고 드는 건지 내 몸이 내 건지 통제한대 좌우했던 안개가 거치고 선명해져 I let you control 빌름처럼 스쳐지난 거짓의 흔적들 I hate you 세 번 네 번 또 반복되겠지 I hate you